남조선 인터넷 신문 어마이뉴스에 의하면 22일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경남 비상시국회의가 경상남도 도청에서 사드 배치 결정 초래와 전쟁 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 23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대체 부지 제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으며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의 가톨릭교, 그리스도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24일 대전에서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